샬롬, 열방을 향하여 최선을 쓴 교사입니다. 지난주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나라들에게서 지진이 며칠 상간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일본, 에콰도르, 필리핀 현지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하였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는 지진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땅의 갈라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열방을 향하여 첫 곡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들으셨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들려오는 소식들은 지진과 전쟁과 테러와 또 온갖 사람들의 그 울부짐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평화가 올 것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평화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저 하느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주님의 그 평안과 주님의 그 기쁨만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열방을 향하여 청취자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두고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PK 내 모든 삶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장막 거룩 거룩 거룩, 이 두 곡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있고, 또 학교가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지역사회, 국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지도자, 바로 부모이겠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좋은 상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국가에서도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자신을 위한, 자신의 권력을 위한 대통령이 30년 이상 한 나라를 통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도 기니에서는 오비앙 응게마 대통령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앙골라에서도 산투스 대통령이 36년간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령 독재자인 무가베 대통령은 35년째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요웨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올해 2월 부정선거 의혹 속에 5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의 대통령들, 국민의 무지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가난과 그 기아와 전쟁 속에서 벗어나 이제 복음 안에서 그들이 깨어나 거룩한 아프리카, 새로운 아프리카를 주께서 만드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 정나온입니다. 2003년 1월 믿음의 씨앗을 담은 작은 인터넷 라디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와우 CCM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와우 CCM은 24시간 찬양이 흐르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역을 중점으로 선교지의 현지어 찬양 보내기 캠페인인 축복의 씨앗 사역, 아름다운 크리스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선교 사역, 그리고 학원 선교 및 문서 선교 사역 등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담아내기 위해 와우 CCM과 구성원들은 언제나 기도와 열정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우 CCM에는 넉넉한 재정도 인력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더 좋은 방송과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와우 CCM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와우 CCM 300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지금 와우 CCM에 오시면 참여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와우 CCM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또 여러분의 후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저희 와우 CCM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우 CCM은 선교지에 그들의 언어로 된 찬양 음반을 보급하고 있고 또 팟캐스트 방송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와우 CCM은 500명의 후원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희 와우 CCM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동력자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와우 CCM 홈페이지를 보시고 안내받으시고 지금 바로 저희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려 메마른 땅과 갈급한 영혼 위에 사랑해 주 예수 단비를 내리시네 우리 모두 주를 향한 사랑을 온 맘 다해 힘써 씨를 뿌려 메마른 땅과 갈급한 영혼 위에 사랑해 주 예수 생수를 부으시네 찬양 두 곡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캠퍼스 워십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축복의 씨앗 앨범의 축복의 씨앗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열방을 향하여 첫 시작에서 일본과 또 에콰도르 또 필리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지진에 대한 멘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에콰도르, 일본 또 지금 엄청난 지진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이 에콰도르에도 큰 지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실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6일 에콰도르 북부 해안을 강타한 규모 7.8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646명, 실종자 130여 명에 달해 갈수록 희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외에도 다친 사람들이 12,499명으로 또 가옥과 건물이 7천 채 가까이 무너져 이재민이 26,091명이 대피소에 수용됐다고 에콰도르 대통령이 23일 TV 연설을 통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먼 거리에 있는 에콰도르, 그 땅 가운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 땅 가운데 지진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가족들, 그들의 아픔, 그 아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우리의 참 귀한 선배님이시고 파이오니아신 우리 박정호 씨를 소개합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해두시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닦아주어라 영이여 강하게 하소서. 찬양 두 곡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Love Together CD에서 박종호와 송정미가 부른 위로하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김도균 1집의 하나님의 눈물, 이 두 곡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열방을 향하여 마칠 시간입니다. 매주 또 매일매일 이 지구 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일들의 소식을 귀 기울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모르고 또 그들의 삶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특별히 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샬롬. 나 두 프라이 두 채색 밥 모자 두 프라이 니 두 입에 Yeah. 내가 필요하다면 그곳에도